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훈련과 일본 단기 선교 훈련이 어려워서 뭐 그러기보다는 요즘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동일하게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블랙개척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제목이? 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목사 집사. 세 번째는 한 영혼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설교 주제를 한 영혼으로 잡은 이유는 예를 들면 상가 건물에 상가에 한 30개 점포가 있는 건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수많은 30개의 상가들 중에 교회 그냥 상가들 같은 교회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개의 상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생을 증명하고 영생을 허락하고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에 그곳이 30개의 상가 안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의 상가 가운데서도 유일한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능력 기준으로 봐서 의미 있는 사회인의 구성원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혼합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의미가 희석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가 분립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때 그래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에 이루는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각자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지면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된 것이 그렇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직분이 세워지면 이 교회에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하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무슨 일에 옷 입을 수가 되는가?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인대와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 역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관람을 하던 중, 서울 역사 박물관 관람하던 중, 그 노인대학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조상이 세종대왕의 형님 양녕대군의 양녕대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말하면 양녕대군의 직계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주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과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르신이 나는 양녕대군의 직계자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순간 중국에서 넘어온 역시성을 가진 목사가 그분을 향하여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역시성은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막 이상한 말도 듣긴 한데 제가 그 양녕대군 직계자손을 볼 때 그 어르신을 볼 때 방죽이구나. 아,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역사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그분 다과를 챙겨드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양면대군의 자손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도 아빠가 되어가고 있고 그 전에도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아빠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잠을 자면은 아내가 가운데서 하고 아이들과 막 근손에서 하고 제가 자면은 아이들이 막 이불에다 오줌 싸고 막 일어나서 땡깡거리고 그러면은 막 엉덩이 떼고 빨리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쳐서 잠든 저도 아이들 한 놈 한 놈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는 저 내 놈 중에 한 놈을 잘 자야 되는데 저 내 놈 중에 한 놈은 좀 건져내야 되는데 좀 잘 믿음에 자라서 부모도 좀 이렇게 효도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그 잠잘 때 자는 아이들의 그 엉덩이도 좀 조물럭조물럭하고 아이들의 종아리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저 내 놈 중에 한 놈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내 놈 모두 다 참 믿음의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동일할 것 같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가 주일만 교회 나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매일 새벽님에 나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도 믿음으로 거목이 되어가고 어느 한 성도는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작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가고 보니까는 그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 마음일 텐데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1년간 구공단에서 해봤는데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일하기 힘들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성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너무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수요일 기도에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심, 걱정,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든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자라나길 원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가 중요한가? 한 영혼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만 전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한 단락의 말씀을 전할 거고 두 번째 단락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소문이 그 온 동네에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지만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보다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이 방 안에 가득 찼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장이 뚫려지고 그 천장이 뚫려진 천장에서 병자가 내려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향해서 참으로 무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천장이 부러지고 중풍병자 내려오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고쳐주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이 치유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17절에서 26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살린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때 한 소굴의 무리에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거기 있는 그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친구 중에 중풍병자 있잖아. 우리 그 친구 데려가자. 우리 그 친구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친구의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침대에 눕혀서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 그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고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친구 중풍병자 우리가 그를 데려가자 우리가 그를 예수께 데려가자. 이 사건의 치유 역사는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이든 친구든 좀 더 좁게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든 자가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다가 가끔 어느 때부터 그가 떠올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과 동일합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들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친구인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에 눕혀가지고 한 손으로는 침대를 잡고 이 친구들 함께 달립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곳으로. 근데 도착했어요.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대에서 살았습니다. 건대 하루 인구가 유동인구가 건대 그 전철역에 하루 이동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건대에서 사용할 때 그 건대 사거리 있다 보면 정말로 1초에 한 번씩은 이 어깨에 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청량리 와서는 기절할 뻔했어요. 명절날 병동시장 갔더니 그냥 여길 치는 게 아니라 막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도 때리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병동시장만큼 사람이 많은 곳이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침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모습과 똑같아요. 명절 때 경도시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비집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집안에 가득 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가득 차고 집 밖에 뜰에도 집 밖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집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앞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겠죠. 좀 비켜달라고. 여기 중풍병자 있는데 이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고. 그 저문을 통해서만 들어야 된다. 비켜달라고. 근데 비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들이 그 뒤를 보면서 문둥병자를 메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그냥 그래 비켜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질병 걸린 자들에 대하여 더럽다고 저리 꺼지라고 정말 그렇게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사람이라는 그 절벽에 사람이라는 인파란 속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는 성경 말씀에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교회는 교회의 목적점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새 신자나 누구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가로막고 귀를 막고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듣는 말 미치면 제발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싶다고 내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 안 비켜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싶은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사람의 장벽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돌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이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들의 믿음의 두 번째는 절대 사람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건물 구조가 문으로도 있지만 벽 외벽으로도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의 집들은 이렇게 건물 외벽 계단으로 올라서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거래도 하고 또 음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 지붕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구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우리처럼 시멘트로 만든 지붕이 아니라 그 지붕 자체가 진흙과 나뭇가지와 여러 가지를 이겨서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 않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일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지붕을 부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옥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세 번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다가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어르신이 기력을 잃어서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어르신을 제가 한번 들쳐맨 적이 있어요. 메고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제 몸무게가 90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을 뵀을 때 한 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거나 사람이 기절해 있거나 사람이 힘을 쓸 수 없으면 그 체중보다도 더 많은 무게가 이렇게 드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으로 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가파른 계단, 그 경사가 있는 계단으로 집벽을 해서 올라갑니다. 쉬웠을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힘 있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많이 날려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끈을 매달아 분명히 중풍병자를 내렸을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천장을 쳐다봐요. 지붕이 확 떨어져요. 막 지능가루들이 막 지능덩이들이 떨어지고 나뭇가지 막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구멍이 확 나더니 그 지붕이 확 늘려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침상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끈에 묶인 침상이. 근데 그 침상이 내려올 때에 그 친구들이, 야, 구멍이 열렸으니까 우리 사랑이 중풍병을 치고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내려가자고 확 던져버리면은 빨리 내려가긴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가 이 중풍병을 친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 방 안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천장이 떨어지는 일들에요. 어느 누가나 침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째려먹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고성을 지르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붕을 열고 이 친구를, 이 중풍 친구를, 병자를 아주 천천히 예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 성경을 한 구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믿고 그러하게 될 것이 못하지 지붕이 얼마나 기와에 벗기고 병자는 침상증이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아가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의 침상을 그냥 그 방 안의 구석 위치를 잘못 잡아서 구석이나 다른 곳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친구를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친구가 아주 천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단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장이 뚫렸을 때에 쳐다보시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으로 점점 내려질 때에 분명히 눈이 마주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끈을 내리나 지붕 안으로 얼굴 내밀고 끈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사람도 보고 그를 내리고 있는 그 친구들도 봤다는 얘기예요.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화들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앞에 이 친구는 그냥 이 문둥병자 침상을 확 던져버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침상을 끝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친구를 고치실 때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쳤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 번째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이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조금 후에 이름교회가 분리개척 되어질 것이고 천국교회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교회라는 곳은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가보남에 들어오셨지 그래 예수님께 가야지 이 생각만으로 만약 이 친구들이 가지 않았다면 이 치유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진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 이 친구는 고침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그래 예수님 고쳐주시오 예수님 가야지 하고 주님께 나아잡고 집에만 있었다면 과연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각만 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두 번째로 어떤 곳일까? 교회라는 곳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방해와 방해꾼들 때문에 예수께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병 때문에 시험 들지 못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뜯어내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뜯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뜯다가 저 안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뜯다가 그 누가 우리를 더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야, 우리 그냥 여기서 이 지붕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건 여기까지 만나자. 지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만 갔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 직접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직접 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내려졌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중풍병이라는 건 뇌졸중을 말하기 때문에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였다는 것은 이 친구가 눈으로 보고 말하고 감각할 수는 있지만 목 이하로 온몸이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가정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내려갔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20절 말씀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불쌍한 자야, 긍휼이 필요한 자야, 내가 필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예수님 막 화내고 혼내신 게 아니라 참으로 불쌍한 자야, 이제 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자가,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몸만 잠깐 살짝 움직여서 눈만 멀뚱멀뚱 예수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 죄성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이 죄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이런 현상과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무슨 분인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야 이 죄인들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참으로 긍휼하고 불쌍한 자야, 왜 이제 왔니.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분들이 더 안타까워요. 더 가슴 아파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배 나와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중풍병자만 행복했을까요? 전 절대 아닐 거예요. 중풍병자를 막 땅이 나도록 데려오고 사람들과 싸우고 집을 뜯어내고 예수께 내렸던 위의 친구들도 그냥 이 순간 너를 가버린 거잖아. 동일하게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친구들을 구원할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옥상에서 뚫어진 구멍으로 예수를 계속 주시하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했을까? 문둥병자, 이 중풍병자. 동일하게 이 친구의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데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간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선 또 다른 도움의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제가 예배와 동일하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천우교회와 분리해서 개척하는 교회 역시도 한 영혼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이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하여 눈물로 애쓰는 그런 우리 천우교회 우리 분리개척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을 고칠 때 무슨 무슨 병 내가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관련해서 온다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집으로 가라. 먼저 병 고침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의 20절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 이 고백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20절과 24절 사이에 21, 22, 23절이 존재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예수를 비난합니다. 당신이 뭔데 죄를 사냐? 당신이 뭔데? 그동안 이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 속에서 율법사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도행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어서.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 사건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죄사하는 권세를 베풀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가질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죠.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서 한국에 있는 제일 큰 병원의 의사에서 가서 이 구절을 가지고 물어보죠.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의사인데 죄사하는 게 당신에게 죄사하기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무엇보다 병 고치는 게 쉽다라고. 병 고치는 것은 육체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그 비난을 보고 비난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죄 사하는 게 쉽겠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질병 고치기 쉽겠냐? 인간한테는 질병 고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함의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의 사건도 병 고친 사람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 고쳐 주셨구나. 그래 예수님께 나가지. 이러면 교회는 의료원이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 됩니다. 교회는 정집이 되고 교회는 족보론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뇌주의 사업을 받았다. 이것이 얘들아 내게는 가장 쉽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죄사함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육신으로 고침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인가? 그러면은 전화번호 집을 뒤져서 그러한 종류의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라처럼 많은 복지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면 좋지. 아,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진짜 좋습니까? 나라에서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좋아요. 가난한 자들 돌보고 궁핍한 자를 어깨에 메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좋아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병원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동일하게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쳐내고 죽도록 뛰었던 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이 친구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단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가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구원과 서로가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오직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교회의 지체 안에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바라면서 너무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하고 사업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병든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 죄송하고 내가 편해서 죄송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지체는 저렇게 가난하고 내 지체는 저렇게 병들었는데 나는 부유해서 하나님 참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나는 건강해서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안해해야 됩니다. 이 미안한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픈 자들에 대한 애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 지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저도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자전거 타다가 쇠고기 부러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전혀 몰랐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한 명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설교를 그 다음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도 준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 사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믿음 가운데 사는 지체가 가난하면 여러분들 미안해 하셔야 돼요.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프면 여러분들 사실은 똑같이 아프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질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아픈 만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지체에 대한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 깊은 애절함이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부역장과 부교역장 세미네 때 나누고자 했던 말씀이긴 한데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과 비안의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원시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현지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그리고 함께할 친구들의 4명의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과의 첫 번째 접촉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 부족이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그 선물, 먹을 거 여러 가지 선물들을 미리 몇 달 전 계속 그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함께한 이 다섯 명, 이 아우카 부족에 나갔을 때에 아우카 부족은 백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북침과 창으로 모든 그 다섯 명을 그 자리에서 살인해버립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 가을에 한 백인 여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린 딸과 함께 이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3년간 살아갑니다. 이 여자 이름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귀국을 하려고 할 때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그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5명,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성사들을 그 현장에서 살인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에 키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키모라는 청년이 그 아우카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키모라는 목사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짐 엘리엇이 죽었고 이 짐 엘리엇이 죽은 가운데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한 명 한 명께 예수께 돌아오고 키모라는 청년이 목사가 되었고 키모라는 청년이 세례를 베풀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으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단지 수천만 인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온 천하보다 귀하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영혼이 주의 인도하실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삶으로 훌륭한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아까 예배 때 예배 시작 부분에서 불렀는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님께서 혼자 살아갈 때 그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간절히 순하고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보다도 주께서 여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숱한 좌절감이 밀려오고 숱한 괴로움이 밀려오고 숱한 고통으로 하나님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시니